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부르기의 고전적 노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를 인디아의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노작 발행식이 최근 신문사에서 진행됐습니다.